깊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람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. 그토록 믿어온 사람 내 마음에 믿어온 사람 지금은 모두 어리석음에 이제 너를 떠나간다 하네. 저녁 노을 나를 두고 가려마 어서 가려마 내 모습 감추게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.